좁아지잖아. 샤도 좁아지잖아. 눈에 뵈는 게 없어. No no no no no. 널 삼킬지 몰라. 더 오래 내 마구 우리의 담 속 알코올에 담겨 추억을 섞어 널 잔뜩 마시고 마시고 나 비틀거리고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 내게로부터 멀리 가버려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이름도 바꾸고 성형도 잔뜩 했어 혹여 잔뜩 취해 널 찾아다닐 때 코앞에 누구도 못 알아보게 곱들이 받았다가 포기하게 아니면 우린 다시 깨본 편지 주지 말고 컷 그 기억은 편집 증이 되려 해 조증의 파도 위아래로 심해지는 위스키 on the rock 내 손에 지는 이게 정에 올라오는 의심자가 그래 휘둔 그래 눈에 삼지 불이 분해 고고 학자처럼 분해 그래 내가 먼저 도망가자 지겨진 모양 따라 슬픔이 자리 차지하 굳어지기 전에 나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도망가 가 내게로부터 멀리 멀리도 가네 흔적도 없게 뒤 한 번 안 보고 일몰이 되었네 나만 뜨겁게 왔다 갔다 반복해 이별은 romance 사랑은 runaway 특별한 기억을 주면 너는 감동해 다시 안 올 때 맘에 왔다 감이라 정네 그러면 나는 경찰처럼 널 잡으러 갈래 더 구속하기 전에 저 멀리 도망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발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